빛을 스치는 가벼운 바람결에 흔들리는 내 님의 속삭임 별빛에 드리운 작은 구름 사이로 멀어져간 내 님의 발자국 차가운 달 그림자 뜨거웠던 내 님의 숨결을